요즘에 이 뉴스를 보면은 계속 반복적으로 또 이제 공통적으로 나오는 뉴스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실 텐데요. 두 글자로 시작됩니다. 뭔지 다들 아시죠? 네, 미투입니다. 이 연일 쏟아지는 이 미투 관련 기사와 이 뉴스들을 접하면서 이 로마서 3장에 나오는 선언이 더 실감나게 다가왔습니다. 그 부분은 저번에 저희가 읽었던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입니다. 한번 눈으로 보시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부터 18절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글을 쓴 바울은 1세기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21세기의 현실을 마치 직접 보면서 얘기하는 것만 같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이어져온 이 인류의 역사가 이러한 죄의 길을 반복해서 걸어왔는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죄는 너무나도 명백한 현실입니다. 그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미투를 보셔서 알겠지만 믿었던 사람들에게 발등 찍히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그러한 인류의 현실을 단한 문장으로 요약해서 말합니다. 함께 로마서 3장 2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문장은 인류 전체에 대한 요약일 뿐만 아니라 저희가 지금까지 살폈던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의 요약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 그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인지도 제대로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영광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어떤 사랑, 또 기대, 어떤 소망, 이러한 단어들을 들었을 때 마음속에 어느 정도 그려지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친구 중에는 매주 로또를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한 주에 한 번꼴로 만 원씩 로또를 합니다. 이 친구가 로또를 시작한 지약 2년 정도 되었으니까 지금까지 100만 원은 넘게 로또에 투자한 것입니다. 근데 그 로또를 하면서 가장 높게 당첨된 금액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5만 원입니다. 100만 원 넘게 투자했는데 5만 원 벌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그돈 아깝지 않느냐? 차라리 한 주에 만 원씩 그냥 적금이라도 하면, 예금이라도 하면 100만 원 넘게 벌수 있을 텐데. 그랬더니 이 친구가 자기는 그 당첨이 되는 그 당첨금보다 당첨이 될걸 기대하는 그 설렘 때문에 로또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장 생활이 너무 힘들고 상사로부터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너무 이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그 로또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자기가 1등에 당첨이 되면 이것도 사야지, 저것도 해야지, 이것도 먹어야지, 저기도 놀러 다녀야지 하는 그 상상으로 인해 얻어지는 설렘. 그것 때문에 로또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친구가 로또라는 것을 생각할 때 느껴지는 그 설렘이 우리가 영광을 생각했을 때 느껴져야 하는 설렘과도 같지 않겠습니까? 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에는 굉장히 익숙합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점검하는 교리문답이 있습니다. 그것이 웨스트민스터 수요리문답 1문입니다. 여러분들 다잘 아시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광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그리고 그 영광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어렸을 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누군가 이렇게 쿡 찌르면 하나님 사람의 목적이 뭐야? 그러니까 너의 인생의 목적이 뭐야?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자동 반사적으로 하나님의 영광,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요라고 대답은 합니다. 그러나 실제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는 모습은 잘 따라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봤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그것에 대해서 깨닫는 것이 부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인지도 깨닫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이 그래서 뭐 어쩌라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게 그렇게 큰일인가? 라고 반문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 아이들을 키우는 가정에서 이러한 선언이 내려진다고 한번 해봅시다. 모든 자녀가 죄를 지음에 스마트폰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런 선언이 딱 이루어졌다고 해봅시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대체 죄가 뭐길래 나와 스마트폰을 이렇게 거리를 갖게 하는가? 하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골똘히 연구하고 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자녀가 스마트폰과 떨어지는 그 고통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폰과 다시 이어지기 위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과 이 수련의 장소를 결정하게 될 때 아이들이 질문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 줄 아십니까? 뭐 수련회 장소에 샤워 시설은 잘 돼 있나요? 아니면 거기 밥은 잘 주나요? 이런 질문이 아닙니다. 요즘 아이들은 어떤 질문하냐? 거기 와이파이 잘 터져요? 이 질문 던집니다. 샤워 시설 잘 되고 잠 편하게 자는 거는 그들에게는 문제가 아니라 와이파이가 터져야 한다는 겁니다. 와이파이가 무엇입니까? 스마트폰 인터넷을 할 때 공짜로 할 수 있는 그 통신망을 와이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련회장을 갈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되는 요소는 와이파이가 빵빵하게 터지느냐. 와이파이가 빵빵하게 터져야 내가 그토록 좋아하는 스마트폰과 연결될 수 있고 그 스마트폰의 영광과 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이 스마트폰보다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는 그렇게 무감각한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느낌이 회복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영광에 대한 갈망이 있을 때에 그 영광으로 향하는 길이 주어졌을 때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마치 스마트폰을 뺏겼다가 다시 돌려받는 아이의 표정처럼 말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영광에 이를 길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길을 만들어낼 능력도 그 길을 걸어갈 힘도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그 영광에 다다를 수 없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3장 10절에서 말하는 바입니다. 기록된 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인간의 이 자리에서는 그 영광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의인으로만 걸을 수 있는 그 길을 사실은 율법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주어졌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열방의 빛이었습니다. 그들이 율법의 길을 온전하게 걸으면 다른 이방인들도 그들을 보고 그 빛을 따라서 의인의 길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봉이었던 그들이 그 길을 잃기 시작한 것입니다. 선봉이 길을 잘못 들어서자 다른 이방인들도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던 그 민족이 하나님에 대해서 신실하지 못했던 겁니다. 길을 몰라 헤매는 이방인들과 같은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모두를 위해서 무언가는 하셔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을 택하시겠습니까? 신약 성경 연구자인 톰 라이트는 이 딜레마가 굉장히 복잡한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단순히 유대인들이 올바르게 행동하고 이방인들이 악하게 행동했다면 문제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런데 문제의 복잡성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의 빛으로서의 위임을 받긴 하였지만 그들이 신실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세상의 문제의 해결을 맡은 자들이 그 문제의 일부임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미투 운동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검사나 판사나 이러한 자들이 그 문제 속에 같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얼마나 더디고 힘이 들겠습니까? 그것을 판단하기엔 또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죄에 대해서 묻지 않는다면 그들은 사회의 비난을 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딜레마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이 인류가 잘못에 봉착하자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언약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로잡으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마저 그 죄를 지은 민족과 한통속이라고 그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선택을 하셔야겠습니까? 그들을 그냥 이스라엘이니까 내가 택한 민족이니까 그냥 그 자격대로 그냥 그들을 내버려 주시고 그들을 감싸 주실 것입니까? 아니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언약을 폐해 버릴 것입니까? 이러한 딜레마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의로움을 손상시키지 않으시고 그 의로움을 지키시는 다른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로마서 3장 21절과 22절에 나옵니다. 우리 21절과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원래 이것을 원어적으로 보면은 21절 앞에 그러나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읽으면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 상황이 전환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인류는 모두가 죄를 범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길이 없습니다. 그들 스스로는 갈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하면서 조금의 빛이 비춰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21절의 표현을 잘 살펴보십시오. 이 율법 외라는 것은 율법과 별개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의 증거를 받았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균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율법 안에서 나타나면 율법에게 주어진 자들, 다시 말해 유대인들만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이 구원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율법 밖에서 이 길이 주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또 이것은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부터 이미 에덴 동산부터 이 말씀하셨던 원시 복음의 그 복음을 계속해서 지켜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약속을 변기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분은 그 약속을 그대로 신실하게 지켜오시면서 동시에 모든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나타내신 것이죠. 다시 말해 이스라엘 실패로 인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파괴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감당하지 못했던 그것을 다른 대표를 세우심으로써 감당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그 대표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 대표는 유대인만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대표합니다. 다시 말해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신실한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모든 인류의 대표 선수인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게 복종하셨습니다. 선민 이스라엘이 하지 못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내신 것입니다. 그것으로 어떠한 결과가 펼쳐지는지 24절에 나옵니다. 24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그 결과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속량입니다. 여러분, 이 속량은 노예를 되사오는 것을 의미하고 전당포에서 물건을 다시 되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죽음이 죄로 인해서 팔렸던 우리를 다시 사셨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 구속은 피고석에 앉아있던 우리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 우리가 의로운 자다라고 선포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를 충격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를 놀랍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인인 우리가 무죄가 되는 것만 해도 황송할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무죄뿐만 아니라 너가 의로운 자다라고 판명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의 죽음이 이러한 평결까지 이어지게 되었을까요? 그것이 25절과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부분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새번역 성경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보시면 로마서 3장 25절이 먼저 나와 있습니다. 25절 화면에 보시는 것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에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여기서 보시면 확실하게 보입니다. 25절만 먼저 봐주십시오. 예수님이 곧 무엇입니까? 속죄 제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한 진노를 품으셨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잘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반드시 속죄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그 죄의 대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 모든 인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한 속죄 제물을 세우셨습니까? 예수님을 속죄 제물로 대신 세우신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다음 구절을 보십시오. 무엇을 믿을 때만 유효합니까? 그의 피를 믿을 때에만 유효합니다. 이제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이 속죄 제물과 이 피를 믿음으로 유효하다. 피와 유효함. 이 연관성 우리 구약 성경에서 한번 보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속죄 제물이 있고 이 피로 말미암아 어떤 구원을 받게 되는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죠? 유월절 사건입니다. 출애굽을 하기 마지막 직전에 그 이집트를 향한 열 번째 재앙, 마지막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장자가 죽음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보호하시기 위해 한 길을 내셨는데 그 길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린 양을 죽이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으면 그 죽음의 영이 그것을 넘어갑니다. 그것을 패스오버한다 해서 유월한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유월절의 피는 어디에만 유효하냐? 다시 말해서 그 피를 바른 곳에만 유효한 것입니다. 그 피를 바르지 않은 자들은 장자들이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절을 읽을 때 이 유월절의 장면이 같이 오버랩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넘어가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간과하셨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속죄 제물인 어린 양, 곧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그의 피를 믿는 자에게만 그 넘어감이 유효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으로써 이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 신약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까지 이어지는 이 맥락이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출애굽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에 내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죄인 되었을 때에 인류가 최초의 죄를 지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계획을 차근차근 실천해 오시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구원, 구속에 대한 의미를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 중심적으로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죽음은 나의 죄를 위한 것이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절반만 맞습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히 우리의 죄뿐만이 아니라 다시 말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 스스로가 의롭다는 것을 온 세계에 알리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충족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 다음 절 26절을 보시면 그것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26절 화면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다가 지금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것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고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보셨습니까? 단순히 우리의 죄 또한 우리의 의로움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사건은 첫 번째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온 세계에 드러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반드시 죄인을 벌하시는 것으로서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 공의, 다시 말해 그 의로움에는 사랑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의와 사랑이 함께 만나는 지점을 우리는 십자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신비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너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신비에 있어서 놀라움이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로우심도 보호하시고 우리의 의로우심까지 함께 지키셨습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만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인류에게 주어주신 구원의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은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만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27절과 28절에 나온 그대로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27절과 2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길을 허락하실 때에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의 길로서 허락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율법으로 그것을 허락하게 되면은 율법에 속한 자들, 다시 말해 유대인들에게만 그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법으로서 믿음으로서 우리에게 이 길을 허락하신다는 것은 모든 인류를 향한 주님의 구원 계획인 것입니다. 그래서 29절과 30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분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믿음으로써 유대인뿐만 아니라 할례자뿐만 아니라 무할례자도 구원의 길을 걸으실 수 있도록 길을 마련하신 것입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교 서두에 저는 이 스마트폰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이 비유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을 온전히 잘 즐기기 위해서는 어느 곳에 가야 한댔습니까? 와이파이가 잘 터지는 곳에 가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와이파이가 빵빵하게 터지는 곳에서도요, 인터넷 접속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냐면 이 와이파이에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밀번호가 걸려져 있는 곳에서는 와이파이가 터지지만 그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 그 비밀번호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구원의 길, 그 영광을 맛볼 수 있게 허락하신 와이파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와이파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접속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와이파이에는 비번이 있습니다. 비밀번호가 있는데 그 비밀번호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을 입력해야만 예수 그리스도께 닿을 수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와이파이 비번도요, 내가 스스로는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와이파이 비번을 먼저 알고 있는 자가 저에게 그것을 알려줘야 합니다. 여러분, 이 와이파이의 비번을 먼저 알고 이 비번을 입력했던 자가 있습니다.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다음 장인 4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을 입력했던 그 아브라함의 삶을 다음 시간에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